점심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 시장.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월요일이라 노래 들려주는 시장 수병익입니다. 일단 노래 하나 듣고 가죠. 우연이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인데 우연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춤을 추었네. 저렇건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시원하게 한번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좀 이렇게 먹고 살기도 좋고 그런데 반해서 이제 신종 그 병들이 많이 생겨요. 그 신종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또 요즘에 저 웃자라 너무나 또 빨리 자라서 기흉이라는 그런 저 사실은 그 병에 우리 큰아들이 걸렸는데 오늘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기흉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가족의 그 병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가족이 이제 거기에 대한 박사가 돼요. 이제 기흉이라는 건 이제 폐에 이제 바람이 그 폐에는 폐꽈리가 여러 개가 모여 있는데 그게 한두 개가 이렇게 예? 구멍이 나서 이제 그 바람이 새는 건 새는 병인데 참 별 병이 다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건강 편지 하니까 건강 편지 루저의 난이라고 이제 한참 그 떠들었는데 그 며칠째 그 난리를 쳤었습니다. 루저라는 것 때문에 KBS ETV의 미녀들의 수다란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여대생이 키가 180 이하인 남자는 루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루저라는 건 이제 실패자라는 뜻인데 라고 말한 것이 예, 우리 누리꾼들의 그 공분을 일으키고 그 여대생은 네티즌들의 그 집중 포화를 받았고 여대생의 그 미수다 제작진은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톰 크루즈 마르틴 루터킹을 마르틴 루저킹, 웨인 루니를 웨인 루저 등으로 바꿔 부르고 서해 교전이 루저 발언에 화난 김정일이 일으켰다는 패러디가 떠도는 등 루저의 난이 수그러들지가 않는군요. 어제는 키 162인 남성이 언론 중재위에 KBS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저도 루저입니다. 평소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롱다리가 많은 우리 처갓집 가면 용다리 또는 농다리가 됩니다. 그러나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키가 우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존경하는 이석현 전 동국대 의료원장은 키가 작은 것이 오히려 사회생활에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키가 크면 위압적으로 보여서 상사가 옆에 두려고 하지 않는 반면에 키가 작으면 옆에 두려고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루저들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외형,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진짜 루저입니다. 자기 음식의 맛에 열등감이 큰 식당 주인이 간판에 집착하듯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외형에 집착합니다. 그 여대생은 여대생에 걸맞지 않은 지성을 갖고 외모지상주의에 사로잡혔기에 루저이죠. 공영방송에서 프로그램의 품격보다 시청률에 집착해서 그런 말들을 여과 없이 보내는 것이 역시 루저이겠죠. 이런 작은 해프닝에 온 나라가 들썩대는 것 역시 루저라고 봅니다. 외모지상주의와 공영방송의 품격 등에 대해서 차분하고 조용하게 논의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한 여대생의 마녀 사냥하는 것을 열등감의 표출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흐름에 집단 히스테리적으로 반응하는 것 역시 자아의 열등감에 깔려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 여대생처럼 외모, 외형에 집착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젊은이 상당수가 내면의 지성이나 교양에 대해 들으면 콧방귀를 끼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여성에게 모든 짐을 씌우는 투사는 건전하지 못한 것이죠. 어른들의 책임이 큽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고 다른 것 자체가 우열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을 잘 보는 것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건강편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인들은 남의 얼굴을 통해 겉볼 안을 중시했습니다. 누구나 공부를 하고 사색을 하면 얼굴에 드러납니다. 인상학자로 유명한 원광 디지털대 얼굴 경영학과 주선희 교수는 책을 보면 눈이 빛나고 얼굴이 환해지기 때문에 금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에게나 보이지는 않겠지요. 수양을 쌓아 인격이 깊은 사람의 상대방의 인격을 보겠지요. 저는 그런 사람을 위너, 즉 승리자라고 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당연히 남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 그런 사람을 위너라고 봅니다. 저는 주위에 그런 위너가 참 많아 행복합니다. 우리 저 장미란 국장님, 이길순 여사님, 이렇게 다 위너 아니겠습니까? 참 좋습니다. 자, 리드 오브 더 레인이라는 이제 색소폰, 테너 색소폰 경음악을 듣겠습니다. 리듬 오브 더 레인, 리듬 오브 더 레인이라는 그 곡을 제가 테너 색소폰으로 불었는데, 뭐 곡조가 좋으니까 뭐, 예. 자, 이런 곡을 또 소개하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또 김현식이라는 가수를 좋아하는데, 기다리겠소라는 곡인데, 이제 가사를 보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생각나는 너, 너의 탓이 아니라 미운 나의 마음이요. 이지로 애를 쓸수록 더욱더 생각이 나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나의 바보 같은 마음. 기다리겠소. 영원히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사랑하겠소. 영원히 저 태양 식을 때까지. 언젠간 다시 오리라.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래, 꼭 올 거야. 난 기다리겠소. 기다리겠소. 영원히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사랑하겠소. 영원히 저 태양 식을 때까지. 언젠간 다시 오리라.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래, 꼭 올 거야. 난 기다리겠소. 난 기다리겠소.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 그 요즘에는 이제 하도 바쁜 바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세상이 돼서 기다림이라는 게 좀 그렇게 귀한 게 아니 이게 됐지만 그전에는 참 상당히 그 넉넉했던 그 시간상으로나 모든 게 넉넉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래서 기다림. 네, 그래서 뭐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이별하고 어? 또 제외하고 하는 그런 데서 이제 기다림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모두가 내 탓이겠죠. 기다리겠소라는 그 김현식의 그 이 곡을 제가 또 색소폰으로 테너 색소폰으로 불렀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노래 좋죠. 지금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기다릴 게 아니고 이제 찾아야 되겠죠. 자, 한 항공기에서 젊은 여자가 자신이 탈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읽을 책 한 권을 샀고 쿠키도 한 봉지 샀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잡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쿠키를 내려놓은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았고 그리고 가방에 잡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쿠키를 꺼내 먹자 그 남자도 한 개를 꺼내 먹는 것입니다. 그녀는 화가 났지만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지? 내가 조금만 더 언짢았으면 저 남자 얼굴을 진작 한방 갈겨줄 텐데 말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뿐 그녀가 쿠키 한 개를 먹을 때마다 그 남자도 한 개씩 먹었습니다. 그때마다 화가 났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마침내 쿠키가 한 개가 남자 그녀는 대체 이 무례한이 어떻게 나올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마지막 쿠키를 집어들어 반으로 쪼개더니 절반을 그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아, 그녀는 도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짐과 책을 들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아 안경을 꺼내기 위해 손가방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가 산 쿠키가 고스란히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무례한은 그 남자가 아니라 자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쿠키를 사자마자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 남자는 자기의 쿠키를 아무 꺼리낌 없이 그녀와 나눠 먹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자기 쿠키를 먹고 있다고 오해했었지만 남자의 쿠키를 먹은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명하거나 사과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가 것이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나버린 돌, 내 입을 떠나버린 말, 잃어버린 기회, 가버린 시간. 이것들은 여기서 상대에게서는 배려를, 내 자신한테는 남의 탓을 하기에 앞서 내 탓을 가리키는 경험에 글을 감사히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왕왕 자기 탓보다는 남의 탓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또 이렇게 하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주위의 배품, 주위에서 나한테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한번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의 그 또 색소폰 소리로 여심, 엘토 색소폰으로 여심이라는 곡을 들어볼 텐데 이 노래도 보면 텅 빈 가슴이 싫어요. 뭔가 한아름 채워주어요. 체념을 하려 했지만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날 울리지 말아요. 사랑한 것도 죄인가요? 후회는 하지 않아요.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나 지난 시절 되돌아볼 때마다 풀꽃이 피해졌듯 눈시울이 적셔와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밤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멈췄던 사랑 시작하고 싶어요. 자, 여심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는 글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인생이 무척 긴 것으로 생각하나 늙은 뒤에는 살아온 젊은 날이 얼마나 짧았던가를 깨닫는다. 젊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며 세월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아니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자고 이래로 모은 재물을 지니고 저승까지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삼계에 윤회하는 고통 바다의 대죄인은 보잘것없는 이 몸뚱이. 다만 먹고 입는 세상사에 항상 분주하여 구원을 찾지 않네. 그대여, 일체 세간사 모든 애착을 놓으라. 세상을 즐거워 한가롭도록 한가롭더니 세상일 즐거워 한가롭더니 고운 얼굴 남몰래 주름 잡혔네. 서산의 해지기를 기다리느냐, 인생이 꿈 같음을 깨달았느냐. 하룻밤 꿈 하나로 어찌 하늘에 이르리오. 몸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지 않아 허물어지고 정신이 떠나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니 잠깐 머무는 것. 무엇을 다 말이야.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이요. 다시는 오지 않으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몸이 늙고 병들어 떠나기 전에 오늘을 보람있게 살자. 사람은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는 무척 총명하지만 자기 비판에 있어서는 어둡기 마련인 것. 남의 잘못은 꾸짖고 자기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의 죄를 지은 사람이다. 죄인은 현세에서 고통받고 내세에서도 고통받나니 죄를 멀리하라. 죄가 없으면 벌도 없음이니라. 세상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여드는 것, 느끼기에 따라 길고 짧은 차이가 있나니 즐거운 시간은 천년도 짧을 것이며 괴로운 시간은 하루도 천년 같은 것. 그러므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것이요.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 어찌 행복하다 하리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생활하는 사람 봐요. 저도 군생활했지만 군생활이 왜 이렇게 길은지. 그런 걸 단적으로 봐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춥고 그러면 우리가 포장마차가 생각이 나죠. 현숙 씨의 포장마차 한번 노래 듣겠습니다. 네. 현숙이가 부른 포장마차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실은 포장마차 세상이죠. 근데 요즘에도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서 포장마차를 좀 그 드물게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때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다 보면 그 문화가 준 그 세상에 이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 없을 때 행복이 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나일락이 질 때라는 곡을 제가 또 한번 소개하겠는데요. 이선희가 부른 그 곡인데 안녕이라는 인사는 내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않았어도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변해가는 너의 마음이 내게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도 보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 이젠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 돌아보진 마. 내가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눈길 주진 마. 생각하지도 마. 또 다른 삶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서 너의 체온을 변해가는 너의 마음이 내게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도 보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 이젠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 돌아보진 마. 내가 안타까워서 혹시라도 눈길 주지 마. 생각하지도 마. 또 다른 삶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을 다시는 만질 수 없겠지. 따스한 너의 체온을. 자, 나일락이 질 때면 이 곡도 상당히 좋아서 제가 또 색소폰으로 한번 불었습니다. 테너 색소폰 연주입니다. 네, 네.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사연이 있는 노래죠. 이번에는 최우섭 씨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됐죠. 상당히 그 굉장히 인기였는데 노랫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또 소개합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선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은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은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은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그렇죠. 몸뚱이야 뭐 있는다 해도 그 소중했던 기억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줬으면. 저도 살아가면서 성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가지고 지고 갈 것도 아닌 그 빌딩보다는 여러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기억, 그거를 좀 많이 기억을 많이 이렇게 놓고 가면 성공이 아닐까. 그리고 현세에서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을 때 그게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게 또 성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이 가면 이 노래를 엘토 색스폰 연주곡으로 듣겠습니다. 예,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말대로 말입니다. 인생 사람 사는 일이야 다 그렇고 그럽디다. 능력 있다고 해서 하루 10개 먹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남들 쓰는 말과 틀린 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발버둥 가르며 살아봤자 사람 사는 일 다 거기서 거깁디다. 많이 벌자고 남 울리고 자기 속상하게 살아야 한다면 벌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인생입니다.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그 세상 원망하고 세상과 싸워왔자 자기만 상처받고 사는 것,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자기 속 편하고 남 안 울리고 살면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욕심 그거 조금 버리고 살면 그 순간부터 행복일 텐데 뭐 그렇게 부러운 게 많고 왜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지, 전생에 뭘 그리 잘 처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발버둥대는지 내 팔자가 참 안 됐습니다. 생각 없이 웃던 입가에는 어느덧 싸구려 미소가 자리 잡고 있고 적당히 손해보며 살던 내 손에는 예전보다 만원짜리 몇 장이 더 들어있습니다. 그 만원짜리 몇 장에 내 미소를 누가 팔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도매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럽디다. 세상 사는 일 다 그렇고 그럽디다. 세상 사는 일 다 그렇고 그럽디다. 넓은 침대에서 잔다는 것이 좋은 꿈 꾸는 것도 아닙디다. 좋은 음식 먹고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디다. 사람 살아가는 것이 다 거기서 거깁디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들 갑디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 그 말 정말입디다. 남의 살 깎아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남보다 나은 줄만 알았는데 돌아보니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둘러보니 이제껏 내 살 내가 깎아먹고 살아왔습니다. 세상 사는 일 다 그렇고 그럽디다. 남들과 좀 틀리게 살아보자고 바둥거리다 보니 남들도 나와 같습디다. 모두가 남들 따라 바둥거리면서 제 살 깎아먹고 살고 있습디다. 잘 사는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니 잘난 데 없이도 잘 삽디다. 많이 안 배웠어도 자기 할 일, 할 말 다 하고 삽디다. 그러고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배우고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이런다고 정말 잘 사는 게 아니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알고 사람과 행복한 게 그런 게 인생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라는 곡을 한번 엘토 색스폰으로 불렀는데 이걸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였습니다. 이 제목도 참 그래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욕심을 부리고 살지만 그 욕심이야말로 참 부질없는 것을 이제 와서 느껴보지만은 그 인생이라는 이 글 속에서도 말했듯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다고 해서 세상 잘못 사는 거 아닌데, 많이 배워서 잘 사는 거 아닌데, 이렇게 보면 예, 참 부족함이 많은 게 인생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예, 월요일의 시작인 이 시간도 다 갔네요. 이제 4시 55분인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고 좀 더 편한 그 있는 만큼 또 쓰는 그런 그 쓰고 가는 그런 그 생각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닙디다 진짜.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그러면 또 그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랑과 인생, 인생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사랑과 인생이라는 김홍조의 예, 김홍조 씨하고 저도 친분이 상당히 많은데 요즘에 신곡 준비하느라고 공간을 꽤 많이 비워요. 작곡하고 작사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열 만능인 그 선배님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혼자 살더라고요. 예,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 사랑과 인생. 그 중간에 그 대사가 또 참 일품이에요. 사랑과 인생이라는 노래가. 예. 이 노래를 끝으로, 자, 한 주를 또 마무리하고,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알겠니 이럴 때 아주 혼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정도 나누고 서로서로 외로움을 달랬으면 좋으련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먹고서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